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나가자의 전문을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가 게재했습니다.